눈 맞추고 손 맞대고 눈 맞추고 손 맞대고 조금 어색하게 맞이하는 아침이 그래도 나쁘지는 않게 그렇게 보이네 Could you begin a strange love 너만 나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달콤하게 아침을 함께해 Oh yeah 우리의 마음 마음 다르게 모든 모습 생각에 빠져버렸어 빠져버렸어 yeah 손 맞대고 눈 맞추고 손 맞대고